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? 홀로 이 겨울에 나와 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 나오고 잔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 가도 아주 가시는 않노라시던 부탁인지요.